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끌어갈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맥갈라입니다. 잠시 후 9월 6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첫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맷갈라에 대해 함께 알아볼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계 최대 행사인 맷갈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맷갈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안나 윈투어입니다. 우리 쇼 제목의 모티브가 된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주인공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안나 윈투어는 미국 보그 편집장으로 매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리는 패션 행사 맷갈라의 주최자입니다. 패션계의 교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녀는 약 30년간 보그의 편집장을 하며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녀의 말 한마디로 세계 4대 패션위크의 순서가 바뀌고 그녀가 도착하기 전까진 패션쇼가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녀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986년 영국 보그 편집장 시절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 것을 인정받게 되어 2년 후 공식적으로 뉴욕에서 미국 보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받게 됐습니다. 뱅이 있는 보브컷 헤어스타일과 커다란 선글라스는 안나 윈투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샤넬을 위한 옷장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샤넬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이기에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안나 윈투어는 자신을 모델로 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관여하는 보그 기자는 가차없이 해고할 것이며 이 영화에 참여하는 패션 디자이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자신을 악마처럼 묘사하는 영화의 개봉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영화 VIP 시사회에 프라다를 입고 참석한 일화는 유명하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그녀가 패션계에서 유명했던 것은 사실이나 영화 개봉 후 그녀의 명성은 더욱더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 윈투어가 주최자인 맷갈라는 도대체 어떤 행사일까요? 맷갈라는 미국 보그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코스튬 인스티튜트가 매년 주최하는 자선 모금 행사입니다. 코스튬 인스티튜트, 의상연구소의 기금을 마련하고 연례 전시회의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인데 매년 코스튬 테마를 드레스 코드로 선정해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패션계의 대형 행사인데요. 1948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배우, 가수, 운동선수, 모델 등이 대거 참석하는데 정확한 참석자 명단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맥갈라 시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누가 참석한 것인지를 유출 명단을 토대로 예측하곤 합니다. 행사에 초대된 게스트들은 유명 하이엔드 브랜드와 함께 레드카펫에서 선보일 의상을 준비하는데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 의상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한편 맷갈라를 통한 모금액은 매년 평균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장료만 3만 달러, 한화로 약 3,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첫 맷갈라는 1973년 스페인 정부를 스폰서로 두어 발렌시아가의 세상이라는 테마로 개최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아본 안나 윈투어는 1996년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쭉 맷갈라의 고정 명예 호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나 윈투어만이 호스트인 것은 아닌데요. 올해 초 열린 미국 패션의 엔솔로지 테마의 경우 가십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그녀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호스트로 참석했습니다. 또 2021년 미국 패션의 사전이라는 테마로 열린 맷갈라는 티모스 살라메, 빌리 아일리시 등이 호스트로 참석했으며 안나 윈투어와 함께 디자이너 톰 포드도 명예 호스트로 선정된 바 있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최근 국내 셀럽들도 초대를 받아 이슈가 되기도 한 세계 최대 패션 행사 맷갈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맷갈라와 함께 우리 쇼 제목의 모티브가 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주인공 미란다의 모델이 된 안나 윈투어에 대해서도 파헤쳐봤는데요. 맷갈라와 안나 윈투어를 모르면 패션계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패션계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행사이고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the 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an I do now. H. UBS